멈출 듯 다가오면 불꽃처럼 여기저기로 뛰어터질 듯한 내 마음 뜨거워 아찔해 그대는 기름 같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나 다쳐진 내 마음 송두리째 흔들어 식지도 못하게 만드니 너 우린 fly 팬불처럼 달아오를 때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사랑이 시작되면 식지 그저